변한 세상과 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날 생각은 못했는데 언제부턴가 웃으며 손을 미는 오빠가 조금만 정해진 스케줄 속에서 그저 그런 나로 살았는데 나와 너무 다른 너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너라